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흉명 가곡 금강산의 노래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시겠습니다. 초순서로 노래의 달빛 밝은 이 밤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체 62, 1973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흉룡가곡의 제2장 주인공 황성민의 딸 순이가 달빛 밝은 저녁에 자기 집 마루에 앉아 가야금을 타는 장면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복하게 살수록 더욱 사무치게 아버지와 남편을 꾸리고 있는 순이와 그의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주인공들의 생활감정은 정서 깊은 손율에 의하여 더욱 풍만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와 손율의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주인공들의 생활감정을 섬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며 정서 깊은 이 장면을 마음속에 새겨두게 합니다. 다음 순서로 노리하자 금강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용도 작곡인 이 가요는 주치 58, 196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흉룡가곡의 주제가로서 가사인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주시고 우리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어보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인민들의 탐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율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흉명투쟁에 빛나는 자욱자욱을 도듬어 보듯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적 정서로 감회 깊이 울리면서 인민의 락원을 마련하여 주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탐없는 감사와 끝없는 흠모의 마음을 기억져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치료 싸우셨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